남조선에서 박근혜 심판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토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일과 2일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강원대학교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신대학교의 학생들과 졸업생 교직원들도 공동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에서는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 종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가 내려오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행동을 개최했습니다. 10월 31일 하루 동안에만도 언론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언론단체 비상시국대책회의, 남조선 강원도의 62여 개 시민사회단체들, 충청북도 제천지역의 11개 단체로 구성된 제천시국촛불공동행동, 전라남도 261개 단체들을 비롯해서 전 지역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 단체들의 기자회견들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지역의 32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박근혜 퇴진 경기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으며,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선포의 날 토쟁에 함께 나서자고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한편 노동운동단체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서울의 괴뢰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금융노조는 18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을 미루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인들과 노인들도 각계층의 반박근혜 투쟁에 합세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보고회를 가지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국회 총사 앞으로 이동해서 박근혜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자기에 대한 조사를 선언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의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나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에 대한 검찰 조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 차후 행동 방향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2일 박근혜 욕도가 새 총리를 내정하는 등 부분적인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야당들은 국면을 조난하고 권력을 고수하겠다는 술책으로 락인하고 개각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제히 거부해 나섰습니다. 서울시장도 일방적으로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조사라고 단죄했습니다. 1일 오전 한 노동자가 굴착기를 몰고 괴뢰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사를 들이쳐 출입문과 시설물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앞서 10월 31일 괴뢰검찰당국은 사회 각계의 예리한 눈초리와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최순실을 체포해서 서울구치소로 이송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2일 남조선의 CBS 방송은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초대형 태풍으로 사실상 국정이 전면 중지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